조선의 탄광들에서 석탄 생산을 벼리고 있습니다. 덕천지구 탄광연합기업산의 탄광들에서는 여러 가지 앞선 발파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매일 계획보다 더 많은 석탄을 캐내고 있으며 북창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, 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에서는 청년돌격대 굴진소대 호상 간 굴진경기를 벌여 석탄 생산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.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28직동 청년탄광에서는 보름 동안에 계획보다 1만여 톤의 석탄을 증산했으며 강동지구 탄광연합기업소에서는 전망이 좋은 재판장들의 역량을 집중해서 화력탄 생산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.